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돌을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서형 전지 3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모셔져 있는 서형 전지들과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경을 반영한 서형 전지의 웃부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돌, 조체 35, 1946, 조체 105, 2016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